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나라 교수 한 분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영국의 국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연구에 꼭 필요한 참고 문헌이 그곳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도서관 안내판에는 대학 교수는 도서관 출입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지만 그 교수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지라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교수는 도서관 직원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의심하면서 출입증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신분증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교수임을 밝히는 증빙 서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연히 한국의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러자 직원은 처음 보는 한국인에게 정중한 자세로 출입증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유효기간이 5년이나 되는 출입증이었습니다. 그 도서관 직원은 교수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서로 간의 신뢰는 벽을 허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만화 영화 American Tale 중에서 Somewhere Out There, James Ingram, Linda Ronstadt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최인경 씨, 잘 들으셨죠? 아, 생일 축하 사연 세 분이 띄워주셨네요. 하이텔의 지영호 씨, 친구 효준이 생일 축하해 주셨고요. 박지훈 씨는 매형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김희판 씨, 병석이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차경, 박창용 씨는 100일 된 사랑이 계속되도록 염원하셨는데 아마 천일 되는 날 제가 엽서를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송경진 씨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구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하이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 봤을 거예요. 자, 하이텔의 정선규 씨,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가 삽입된 그런 영화, 그리고 그 노래를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는 릭 베슨 감독의 바다 영화 아틀란티스의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가 삽입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주연이 거북과 상어와 넙치들, 이 바다의 생물들인 영화죠. 아틀란티스. 그 커다란 가오리가 천천히 수영할 때 흐르던 바로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가 있는데요. 아마 정선교 씨가 적어주신 그 머저리라는 희곡에 나오는 저의 모습이 이 가오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벨리니의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 중에서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입니다. 아, 믿을 수 없도다.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빨리 시들 줄은.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왜 울지? 넌 그것도 모르니? 700-9950 왜 그래? 아기는 뱃속에서 듣던 엄마의 심장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700-9950 바로 퀴즈 바로 만족 700-9950? 그래 전화 퀴즈야 한번 해봐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87년 깐느에서 비난과 찬사를 함께 받으면서 대상을 수상한 영화죠 모리스 비엘라 감독의 사텐의 태양 아래서 술르 솔라이어 드 사당 까예 드 시네마가 선정한 153번째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선의 힘과 악마의 힘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한 신부의 일생을 그리고 있죠. 프랑스의 문제작 작가인 조지 베르나노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국내에 개봉도 됐었고 또 비디오로도 출시돼 있습니다. 피아노를 위한 미완성 희곡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제목이죠.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었던 구소련 감독 니키타 미얄코프의 검은 눈동자 까이에두이 시네마가 선정한 154번째 작품입니다. 이탈리아가 자본을 낸 영화인데요. 소련의 미얄코프 감독이 선뜻 메가폰을 잡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마르첼로 마스트로얀이라는 위대한 배우와 작업할 수 있다는 그 조건 때문이었죠. 이탈리아로 가는 여객선안. 로마노는 자신과 같은 초로의 한 신사에게 자신의 옛사랑을 마치 독백하듯 털어놓습니다. 로마노는 장래가 유망한 건축가였지만 부유한 은행가의 딸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꿈이 처가 쪽의 압력으로 무산돼버린 거죠. 그쯤에 로마노는 소련 여인 안나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서 진실한 사랑을 느낍니다. 결국 로마노는 안나와의 새 생활을 꿈꾸며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 러시아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태리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뒤 안나를 잊기 시작합니다. 안락한 일상에 파묻힌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듣던 초로의 신사가 로마노에게 화를 냅니다. 안나라는 그 여인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소.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라오. 그러면서 초로의 신사는 자신은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8년이나 기다렸다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신사의 말을 듣고 나자 갑자기 허망한 감정에 사로잡힌 로마노. 갑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꿈에도 못 잊는 여인 안나를 보게 됩니다. 줄곧 얘기를 나눴던 그 신사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아내로서의 표정을 짓고 있는 검은 눈동자의 안나를요. 이 영화는 마스트로야니 뿐만이 아니라 구소련 영화계를 대표하는 여배우 엘레나 소포노 그리고 이태리의 글래머 배우 실바나 망가노가 출연하고 있죠. 자, 프란시스 레이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검은 눈동자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영화의 내용만큼이나 애잔하고 서정적인 곡이었죠. 검은 눈동자 중에서 메인 타이틀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이었습니다. 가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55번째 작품은 슬레이만 시세의 밝음입니다. 슬레이만 시세,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지만 세계 영화계에서는 아프리카의 타르콥스키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의 영화 밝음은 아프리카 말리의 토착 문화를 소재로 삼고 있어요. 하지만 그저 민속의 탐구나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영화적인 완성도와 작품의 주제의식이 워낙 뛰어나서 80년대 아프리카 영화의 자존심이라고까지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또 탈콥스키에게 비유될 만큼 영상까지도 시처럼 아름답다고 하죠. 작가의 디스네마가 선정한 156번째 작품, 이태리의 형제 감독이죠. 따비아니 형제가 만든 영화를 위한 영화, 굿모닝 바빌론입니다. 20세기 초의 로마, 주인공인 안드레이와 니콜라 형제는 성당 복원 작업을 하는 건축가 집안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가세가 기우는 바람에 형제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당시 헐리우드에서는 그리피스 감독이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리피스는 평소 이태리의 건축에 관심이 많은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화 인톨러런스에서 바빌로니아 장면에 쓰일 그 코끼리 상을 이 안드레이 형제에게 맡기죠. 형제는 너무나 큰 이 행운에 어쩔 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헐리우드에서 만난 단역 출신의 두 아가씨와 동시에 결혼까지 합니다. 하지만 니콜라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사망하고 그때부터 형제의 우애는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즈음 1차 대전이 터지고 안드레이와 니콜라는 전쟁터에서 다시 만납니다. 두 사람은 거기서 형제의 정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그들은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들어서 대충 짐작하시다시피 아주 스케일이 크고 또 시간적인 이동도 많아서 두 시간 안에 그 모든 얘기들을 담는다는 게 좀 무리하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따비아니 형제 감독의 이 자전적인 인생 역정의 드라마는 보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감동을 전해주죠. 자, 굿모닝 바빌론 중에서 노래 한 곡 듣습니다. 굿모닝 바빌론. 노래가 아니었다. 이제나 하고 노래가 나올까 기다렸는데 그냥 곡이었네요. 제가 잘못 소개드렸죠? 굿모닝 바빌론 중에서 굿모닝 바빌론 들으셨습니다. 가이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157번째 작품은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귀를 기울여라, Prick of Your Ears입니다. 프리어스 감독은 이미 위험한 관계, 그리프터스,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같은 영화로 자주 소개가 된 영국 출신의 감독이죠. 영화 귀를 기울여라는 드라큘라에서 드라큘라, JFK에서 오스왈드 역으로 유명해진 영국 배우 게리 올드만과 알프레드 모리나가 주연을 맡고 있는데요.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60년대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한 동성애 커플의 비극적인 순애보, 이것을 그린 영화라고 하죠.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158번째 작품은요, SF 컬트 영화 더 플라이입니다. 이 작품은 1958년에 만들어졌던 SF 고전물 플라이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작품 세계가 좀 음산하고 또 기괴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이 원래의 영화가 가지고 있던 치밀한 구성, 멜러적 요소, 여기에 서스펜스를 가미시켰죠. 전도 유망한 과학자 제프는 어느 날 생체 이동 실험을 하던 중에 파리 한 마리가 물체 전송기 안으로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파리 때문에 혼란을 일으킨 컴퓨터는 파리와 인간의 유전자를 섞어버리죠. 그리고 제프는 점점 인간에서 파리로 변해갑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86년인데요. 당시로서도 이 작품의 특수 효과는 큰 화제가 됐었죠. 인간이 거대한 한 마리의 파리로 변해가는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오랫동안 그 모습 잊기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이어트 무비라고 소문나기까지 했었죠. 파리로 변해가기까지 그 심리적인 갈등을 연기한 제프 골드블럼, 그의 연기도 훌륭했는데요. 그런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여인, 이 지나 데이비스는 실제로 뭔가 부부 사이죠. 지금은 깨졌지만요. 자, The Fly의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영화 더 플라이의 메인 타이틀 들으셨습니다.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버드입니다. 평소에 재즈 뮤직에 열정을 갖고 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재즈와 영화를 결합시켜 만든 작품인데요. 제목인 버드는 30년대부터 50년대 이르기까지 재즈계에서 트럼펫 주자로 활약했던 찰리 파커의 별칭이죠. 영화는 어린 딸이 죽고 재즈 음악가로서도 실패한 버드, 찰리 파커가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영화는 플래시백 되면서 재즈의 왕으로 불리워지기까지 버드가 걸어온 재즈 세계의 여정, 그리고 부인 첸과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버드의 재즈 넘버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버드는 보는 영화라기보다는 듣는 영화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미국인의 생활 속에 제2막은 없다. 이런 글귀를 영화의 타이틀이 시작되기 전에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미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끌어안고 괴로움과 영광 속에 살다간 흑인 음악가 찰리 파커의 일생을 압축한 표현이죠. 버드 역을 연기한 포레스트 위테이커는 이 영화로 88년 깐느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1947년 찰리 파커가 마일스 데이비스 등 그 시대의 아티스트와 함께 앙상블을 맡은 곡 한번 들어보죠. 블루버드입니다. 찰리 파커와 마일스 데이비스 등 47년대 아티스트들이 함께 연주한 곡 들어보셨습니다. 작가의 뒤 시네마가 선정한 160번째 작품은요. 국내에서도 개봉된 까미유 글로델입니다. 이 작품은 글로델을 맡았던 이자벨 아자니가 자신이 출연하는 조건으로 당시 연인이었던 브루노 뉴땡을 감독으로 지명해서 화제가 됐었죠. 이 브루노 뉴땡은 그때까지 영화 촬영 기사로 활약했었는데요. 애인 덕분에 감독으로 데뷔하게 된 거죠. 과연 프랑스가 칭찬하는 국민적 여배우답게 아자니의 입김. 상당하지요? 스승이자 연인이었던 오기스트 로댕과 불같은 사랑을 나누고 처절하게 싸우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까미우클 로델. 아자니는 이 비극적인 한 여인의 예술혼을 신들린 듯한 연기로 보여줍니다. 또 감독은 영화를 단순히 한 예술가의 연대기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갈 때 어떻게 좌절하는가를 아주 밀도 있는 주제의식으로 그려내고 있죠. 아자니는 이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뿐만이 아니라 세자르, 도쿄 이렇게 각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까미우 글로델 중에서 포트레 초상이었습니다. 자,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61번째 작품은 필립 카우프만 감독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국내에 개봉될 때의 제목은 프라하의 봄이었죠. 1968년 체코슬라비아는 프라하의 봄이라고 일컬어졌던 자유화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군 20만 명을 이끌고 그 민주화의 불을 무참히 꺼버렸습니다. 밀로스 포만 같은 뛰어난 예술가들이 조국을 등진 것도 이때였고요. 영화는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요. 인간과 정치의 연관성,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찰, 또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이런 것들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한 작품이죠. 특히 소련 침공 당시의 실제 필름을 함께 편집해서 완성시킨 그 침공 장면은 사실적인 영상이 안겨줄 수 있는 최대의 감동을 전달하고 있죠. 줄리에트 비노쉬의 신선한 모습, 다니엘 데이루이스의 매력, 이런 것들이 영화 전편에서 빛을 발하던 작품이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가운데 체코 가수 마르타 쿠비조바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Hey Jude. Hey Jude, so that it flash, oh, 오페라의 봄 중에서 체코 가수 마르타 쿠비조바의 헤이주드였습니다. 자, 오늘 까이에드이 시네마가 선정한 영화 153번째 영화부터 161번째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리스 비알라 감독의 사탄의 태양 아래서 구소련 니키타 미얄코프 감독의 검은 눈동자, 슬레이만 시세의 밝음, 다비아니 형제의 굿모닝 바빌론, 스티븐 프리어스의 Prick of Your Ears, 귀를 기울여라, 또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은 플라이로 이 까이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의 대열에 끼었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머드로, 브루노 뉴땡의 까미우 글로데, 필립 카우프만의 프라의 봄까지. 오늘은 참 다섯 편이나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태양 아래서, 플라이, 버드, 까미우 글로데, 프라의 봄. 여러분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기 전에 제가 잡지에서 본 아주 아름다운 얘기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조그만 마을에 교생 실습을 간 적이 있는 어떤 아가씨들, 여선생님들의 얘기예요. 어느 날 내가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더니 영화가 이미 시작돼 있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자마자 영사실 기사는 다시 처음부터 영화를 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한 첫 부분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 보자마자 영사기가 멎으면서 실내에 환하게 불이 들어오더니 영사실 스피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아가씨들, 여기서부터는 아까 보셨죠? 아, 우리나라 영화관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글을 읽고 나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첫머리에 말씀드린 그 영국의 국립도서관처럼 우리의 도서관들이 다 그랬으면, 아니 우리 사회가 전부 그런 믿음으로 충만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김동욱 씨,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최우석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Free Willy 중에서 Will You Be There,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끝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